만남은 애수의 비비안 리와 로버트 테일러처럼 우연히, 첫 데이트는 로마의 휴일에 오드리 헵번과 그레고리 팩처럼 상큼하게, 첫사랑은 소나기의 소년과 소녀처럼 순결하게, 몰래 만날 때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스릴 넘치게, 잠시 헤어질 때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카렛 오하라와 렛 버틀러처럼 멋지게, 헤어진 동안에는 이도령과 춘향이의 그들처럼 신이 있게, 다시 만날 때는 황태자의 첫사랑처럼 격렬하게, 그리고 마침내 내 성공의 비밀처럼 해피 엔딩.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광주 산수동에서 보내주신 김미경 씨의 글처럼 어떠세요? 여러분의 사랑도 이런 계단을 밟고 계십니까? 자, 오늘 첫 곡입니다. Restless Heart가 부릅니다. 나의 성공의 비밀 중에서 Don't Ask the Reason Why. 영화 내 성공의 비밀 중에서 Don't Ask the Reason Why, Leslie's Heart의 노래였습니다. 서울서대문구 홍은이동에서 김영규씨 신청곡 잘 들으셨습니까? 자, 서울마포구 아현일동에서 박정선씨 친구 상우의 생일 축하해 오셨네요. 또 강남구 압구정동의 혜진씨는 영화친구가 따로 있군요. 영화친구 정은이의 생일을 축하해 오셨는데요. 축하곡 아주 멋진 걸로 한 곡 골랐습니다. 덴젤 워싱턴 좋아하세요? 덴젤 워싱턴, 스파이크 리 감독의 영화 More Better Blues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립니다. 인천 북구 구산동에서 김태훈 병장님 신청하셨죠? More Better Blues에서 그 트럼펫 주자로 덴젤 워싱턴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 트럼펫 연주는 덴젤 워싱턴의 연주가 아니라 얼마 전에 내한한 윈턴 마샬리스의 형인 브랜포드 마샬리스가 연주하는 곡이죠. 자, 그 곡입니다. 소박한 More Better Blues. 너의 첫 눈빛 강한 느낌을 거부할 수 없다.

스페인 닥터스가 부른 Have You Ever Seen the Rain? 자, 이 곡은 60, 70년대의 그 진보적인 또는 뭐랄까요, 그 저항적인 얘기를 아주 경쾌한 리듬에 실어서 노래한 CCR의 그 오리지널 곡이죠. 아, 근데 이 곡이 영화 필라델피아를 보면 게이바 장면에서 나옵니다. 참 그게 좀 상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느 잡지를 보니까 미국 현재의 가장 진보적인 진영은 어떤 게이 진영이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 60, 70년대와 90년대의 상황이 참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제 CCR의 노래로 오늘은 스핀 닥터스가 불렀습니다. 지금 개봉되고 있는 영화라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마포구 합정동의 정인아 씨가 아주 소중한 친구 미자 은정이와 함께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또 하이텔의 이기원 씨, 정현철 씨, 대전 목동의 이기남 학생, 또 혁재 씨, 이승아 씨, 이성진 학생, 인천 작전이동의 조경숙 씨, 김정환 씨, 변명환 씨, 홍태철 씨, 윤영돈 씨. 물론 이분들은 필라델피아에 삽입된 다른 곡들도 신청해 주셨는데요. 그 곡들은 천천히 들어보도록 하죠. 자, 개봉되고 있는 영화. 오늘은 새로 개봉될 영화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새 영화로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크즈슈토프 키에슬롭스키 감독의 세 가지 색 블루, 트루아글레흐 블루가 이 봄에 드디어 개봉됩니다. 이 영화 지난해 9월에 개최됐던 베니스 영화제에서 그 폴란드 출신의 크리스토프 키에슬롭스키 감독에게는 영예의 작품상을 안겨준 영화죠. 또 주인공이었던 여배우 줄리엣 비누시에게는 여우 주연상을 안겨줬습니다. 자, 이 제목 세 가지 색 블루는 파랑, 하양, 빨강 이 세 가지 색을 제목으로 한 연작 영화의 첫 번째 영화라는 거 이미 알고 계시죠? 이 세 가지 색, 파랑, 하양, 빨강은 프랑스 국기의 색깔인데요. 각각 자유와 평등과 박애라는 이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키에슬롭스키 감독은 이 추상적인 이념들이 오늘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작 영화를 계획했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는데요. 키슬롭스키의 다른 영화와 마찬가지로 이 영화도 어렵게 보면 뭐 한없이 어렵고 쉽게 보면 또 한없이 쉬운 영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 가지 색 영화의 첫 편인 블루는 제목처럼 파란색으로 시작됩니다. 바람에 바스락거리면서 휘날리는 파란색 사탕 포장지, 자동차에 탄 소녀가 창밖, 이 포장지를 든 손을 창밖에 내밀어서 푸른색의 떨림을 음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굴러가는 자동차 바퀴, 그 밑으로 조금씩 새어나오는 휘발유가 잠시 보이고 곧이어 브레이크 밟는 소리, 커다란 파열음이 들립니다. 화면이 바뀌고 잠시 뒤에는 줄리엣 비노시가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남편 파트리스와 딸 안나가 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깨어난 그녀에게 의사는 말해줍니다. 그리고 줄리는 남편의 친구이자 수제자였던 올리비에가 가져다준 TV 모니터를 통해서 남편과 딸의 장례식을 봅니다. 길고 짧은 두 개의 관, 그녀는 흐느낍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삶을 이어가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자, 그 장면에서 나오던 장송곡 들어보죠. 타이틀의 송승호 씨 이 블루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셨죠? 자, 이 장성곡 들으셨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제가 블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이제 줄리는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병원의 약제실 유리창을 깨고 흰 알약을 한 움큼 입안에 넣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줄리는 약을 다시 토해냅니다. 살기로 결심한 거죠. 하지만 그 삶은 이미 살아있는 생기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줄리의 남편 파트리스는 유명한 작곡가였는데요. 당시에 유럽 통합을 상징하는 어떤 음악을 만드는 중이었습니다. 줄리는 남편이 만들다 만 미완성 악보를 버려버립니다. 교회에 있는 그들의 집도 정리합니다. 마치 남편의 숨결이 남아있는 것은 모두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흠모해오던 올리비에에게 사랑을 주고는 떠나버립니다. 그 뒤 줄리는 도심 한복판에 있는 낡은 아파트에서 철저히 익명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새로운 도피처에서 자신과 남편을 이어주던 음악마저도 포기한 채 그렇게 외부와 단절한 채 살아가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줄리는 남편 파트리스에 관한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남편에게 숨겨놓은 여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남편의 애인. 그녀는 죽어가던 줄리의 영혼을 다시 깨웁니다. 남편의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여인. 그녀를 만난 뒤 줄리는 마침내 남편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삶이란 것은 늘 새로운 사랑의 연속이며 그 사랑 없이는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줄리는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줄리는 남편의 협주곡을 완성시킵니다. 남편의 작품 중에서 많은 부분을 그녀 줄리가 만들었다는 것을 아는 단 한 사람, 올리비에의 사랑을 마침내는 받아들이게 되고요. 자, 이 두 사람은 남편의 유작을 함께 완성시켜 나가게 되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요. 아주 이 영화가 소리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보가 보이시는데요. 악보의 음표가 우리가 눈으로 그 악보의 음표를 따라가면 그 음표가 가지고 있는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립니다. 눈과 머리가 생각하는 그 순간 음이 우리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데요. 자, 보셔야만 알겠죠? 그 장면을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려드립니다. Vous montrez quelque chose de ce que vous avez composé? Sur un violon? Les altos. Attends, peut-être plus léger, sans les percussions. Au lieu du piano, une flûte. Une flûte. On reprend au la. 영화 세 가지 색 블루 중에서 줄리와 올리비에가 남편의 유작을 완성해 나가는 장면, 그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영화 블루는 줄리엣 비노 씨의 영화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러닝타임 96분 내내 그녀를 뒤쫓는데요. 마치 그녀 연기는 푸른빛을 뿜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인의 슬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다시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그 심리적 변화는 아마 그녀의 눈빛과 내면 연기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화는 색깔이 들리고 소리가 보이는 영화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소리와 음악이 푸른 형상과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이 영화의 음악은 현대 유럽 영화의 음악을 대표하는 한 사람, 즈비그뉴 프라이즈너가 맡았는데요. 베로니카의 이중생활을 비롯해서 키에슬롭스키 감독의 모든 작품들의 음악을 맡았죠. 그 외에도 로이말 감독의 데미지라든지 유로파 유로파 등이 모두 그의 솜씨입니다. 이 블루를 보면 그 키슬롭스키 감독의 전작인 베로니카의 이중생활에서의 그 이미지가 아주 비밀스럽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그 감독만의 독특한 영화 철학이 이 블루에도 잘 살아나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세 가지 색 중에서 두 번째 작품인 블랑도 곧 개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블랑의 여주인공은 줄리 델피입니다. 사랑과 슬픔의 여로, 또 유로파 유로파 이런 영화에 출연했던 그 지금 막 떠오르는 스타죠. 그런데 그녀가 이 블루, 첫 번째 영화인 블루에 잠시 모습을 보입니다. 그녀의 모습이 곧 블랑에 이어질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감독의 어떤 힌트인 셈인데요. 자, 영화가 개봉이 되면 그녀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아주 짧게 지나가거든요. 여러분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에 흐르는 곡 여러분께 띄워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노랫말을 담고 있는 음악인데요. 유럽 재통합을 찬양하는, 찬미하는 그런 곡이 되시죠. Song for the Unification of Europe 들어보시죠. Quando pistevi, quando erpisi, quando i pomeni, i agapiu de pote pipti, i te de profitie, patargi fisonde. FM 영화 음악 새 영화 시간 함께 하고 계십니다. Ooh, baby, I love your way every day, yeah, yeah. But don't, oh no. sunset in your eyes, brown and gray and blue besides. Clouds are stalking islands in the sun. I wish I could buy one out of season. 4월 17일은 제가 좋아하는 한 소녀의 생일입니다. 줄리아에게 빈센트가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대전 중구 대흥 3동의 박인범 씨. 무슨 암호문 같은 엽서인데요. 만약에 이 곡의 제목을 들려드린다면 따로 말이 필요 없을 것 같네요. Baby, I love your way. Big Mountain의 노래였는데요. 바로 지금 소개해드릴 새 영화 리얼리티 바이츠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TV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서 인생극장이라는 코너 많이들 보시죠? 참 인기 있는 것 같은데요. 두 가지의 길 중에서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지, 도대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정말 시청자들에게도 함께 생각할 기회를 주는 시간인데요. 이 인생극장 같은 영화가 바로 리얼리티 바이츠입니다. 위노나 라이더와 에반 호크가 주연을 맡았는데요. 미국에서 개봉 첫 주만에 600만 부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주인공 위노나 라이더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TV 프로그램의 스크립터로 일하는 감독 지망생입니다. 그녀는 상점의 판매원으로 일하는 자유분방한 쉐런과 함께 룸메이트로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런 두 사람에게 위노나의 친구인 트로이, 에탄 호크와 동성 연애자인 네드가 찾아와서 이 네 사람이 또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죠. 대학 졸업한 후 클럽의 뮤지션으로 일하는 트로이, 또 생활이 너무 자유분방한 나머지 에이즈 검사를 받아야 하는 쉐런. 이처럼 요즘 미국의 20대들을 대표하는 이들 젊은이들의 생활을 감독 지망생인 위노나 라이더는 하나하나 비디오로 담아냅니다. 그리고 차 사고로 우연히 만난 TV 프로그램 에이전트인 마이클과 위노나를 친구에서 애인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순수한 청년 트로이. 이 두 젊은 청년 사이에서 위노나는 성공과 연결된 사랑이냐, 아니면 순수하고 마음 편한 사랑이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자,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맨 스틸러인데요.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 출신의 코미디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영화 속에서 관객을 울게도 웃게도 만드는 솜씨가 아주 뛰어나다고 하네요. 에탄 호크가 이 영화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이 친구 노래도 잘 부르나 한번 들어볼까요? I'm nothing. Got a potted, mama got a crooked dad. I'm the ultra-modern version, the American man. don't feel good, but I don't feel bad. In between, I'm sick of people talking about American dreams, 'cause that's all gone, ain't nothing left for me.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정도 아닌데요. 노래 잘하네요. 에탄 호크가 불렀습니다. Reality Bites 중에서 I'm Nothing. 자,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의 수연 학생 좋겠어요. 수학여행 중이라고요. 기차 안이 덜컹덜컹거려서 글씨가 엉망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꽃잎이 아주 예뻐 보이네요. 전북 옥구 인피면에서 이은경 학생의 신청곡 두 분 모두께 띄워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도 했었죠. 공리와 장예모 감독, 실생활에서도 연인인 이 두 사람이 몇천 번을, 몇천 년의 세월을 거쳐서 다시 태어나서 또다시 연인으로 태어나는 그런 영화 있죠. 진용 중에서 띄워드립니다. 분신이화, 분심이화, 불로써 마음을 태우다, 이 정도 될까요? 황점이 부릅니다. 投进爱。 Thank you. 영화 동방불패 중에서 임창화가 부른 질질진 사우셔, 단지 오늘 아침의 미소만을 기억할 뿐까지 되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대전 동구 용전동의 윤혜진 씨의 신청곡입니다. 동작구 사당동의 최은영 씨, 친구 유정이와 이 곡 들어보면 어떨까요? 영화 갈매기 조나단 중에서 닐 다이아몬드의 비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지요. 프로듀서 성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Painted sky where the clouds are hung for the poet's eye. You may find him if you may find him there. On a distant shore, by the wings of dreams, through an open door, you may know him. A page that aches for a word which speaks on a theme that is timeless, while the sun god will make for your day sing as a song in search of a voice that is silent. And the one God will make for